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 2사단과 괴뢰 육군의 1항공요단, 3기갑요단의 직승기, 땅크를 비롯한 방대한 공격수단들이 동원되어 22일 경기도의 양평에 있는 사격장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 공격 연습에 광분했습니다.